또 내 맘을 녹여줘. Come come come baby girl. Baby girl. Yeah. Always my sunshine. 눈 내리던 그날은 못 잊어. 밤새 사이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지금은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두부리 시끈거려도 내 맘은 따뜻해져요. 살짝 입술 닿은 눈도 달콤한 사탕 같아. Let's go. 하얗게 눈이 내리면 언제나 그대가 생각나. 차갑게 눈을 맞으면 따뜻한 그대가 그리워. 하늘 가득 눈꽃처럼 거리 가득 종소리처럼 내 맘 가득 그대만 오직 그대만 사랑해. 그대 손을 감싸준 예쁜 장갑 들고서 지금은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Oh. 두 손이 꽁꽁 얼어도 내 맘은 따뜻해져요. 소복 눈 밟는 소리도 예쁜 멜로디 같아. Let's go. 하얗게 눈이 내리면 언제나 그대가 생각나. 차갑게 눈을 맞으면 따뜻한 그대가 그리워. 하늘 가득 눈꽃처럼 거리 가득 종소리처럼 내 맘 가득 그대만 오직 그대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Baby, always my love. 하얗게 눈이 내리면 언제나 그대가 생각나. 차갑게 눈을 맞으면 따뜻한 그대가 그리워. 하늘 가득 눈꽃처럼 거리 가득 종소리처럼 내 맘 가득 그대만 오직 그대만 사랑해. Brand new, I love brand new. 모든 게 새로워 because of you. 사랑이 하시기에 빠져들어 사연도 내 사랑에 너 같으려. 가슴 벅찬 심장 소리가 들리니 내 맘 가득 찬 이 사랑을 알겠니. Need you in my life. 널 사랑해 my love. 야, I already know. Yeah. I love you.